물새가 울어 잊어버린 옛날이 애달프구나. 편쯤 두둥실 낙관 그늘에서 우러나 보자. 고란사 종소리 사무친 옛날 구복간장 올오리 찢어지 누구라 알리요 백마강 탄식을 깨어진 달빛만 옛날 같구나.